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주먹으로 치면 주먹의 강도가 수치로 계산돼서 나오는 기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죠? 저희 동네 상가 한 구석에도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옆을 지나가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주먹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의뢰 남학생들의 전유물쯤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기계. 그런데 여학생들이 펀치를 내지르는 장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그런 여학생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정한 교복 차림이 아주 착해 보이는 여학생들이었죠. 시험을 망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생님, 부모님의 성화에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일까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진지한 표정으로 주먹을 날리던 여학생들이 아직도 눈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펀치를 날린 이유야 어떻든 아무쪼록 스트레스가 확 풀렸기를 바랍니다. 주리의 하석 씨, 하이텔의 이재림 학생, 경기도 여주 북내면의 김은경 씨, 김호택 씨, 그리고 후배 기호기와 듣고 싶다고 하신 송인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탑건 중에서 Take My Breath Away, 버린의 노래에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싹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수성구 범어 사동에서 사진도 붙여보내려고 하다가 친구가 사진을 붙여보내면 방송을 못할 것이라고 그냥 엽서만 보내주신 박정원 학생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이래서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감기에 그만 걸려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엊그제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었는데요. 제 방 창문만 딱 열면 거기 바로 벚꽃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혹시 분 날은 벚꽃이 바람에 날려서 제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더니 혹시 꿈속에 벚꽃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이나 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휴 그렇게 철없이 굴었더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입을 꼭꼭 덮고 주무시기 바래요. 청주 사직일동의 윤상희 씨 신청곡 다음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비 체이스가 주연한 영화 Foul Play 중에서 베리 매닐로의 음성입니다. 코파카바나.

영화 Shadowlands의 오프닝 타이틀곡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멤피스 벨에서 음악을 맡았던 조지 펜턴이 맡았는데요. 이 그레고리우스 성가를 오프닝 타이틀곡으로 쓴 것이 참 독특하죠. 옥스포드 대학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지난 3월에 TV로 방영됐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는 이제는 중년에 접어든 한 여배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데보라 윙거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그 시상식에서의 발음을 들어보니까 데보라 윙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꼭 그 미국 원 발음으로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윙거와 윙어는 너무 다르니까 앞으로는 저희는 윙어라고 부를까요? 자, 이 데보라 윙어의 모습. 그때 여우주연 후보 자격으로 참가했었는데요. 그녀를 그 주연 후보로 올려놓았던 영화가 바로 이 섀도우랜즈였습니다. 영화는 1952년 보수적인 영국 사회를 무대로 시작됩니다. 작가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잭 루이스는 평생을 학업에만 전념해오고 있는 독신 남성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시인이면서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 미국 작가 조이 그레샴이 찾아옵니다. 이 조이도 잭처럼 홀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을 사별했거든요. 잭이 조이를 만나면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죠. 하지만 운명은 이 독신 남자와 미망인 두 사람을 슬픈 사랑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맙니다. 영화 섀도우랜즈는 이러한 줄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감독은 그동안 간디, 자유의 절규, 그러니까 Cry Freedom, 또 코러스 라인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영화를 만들어온 리차드 아텐보로 감독입니다. 리차드 아텐보로 감독의 나이가 이제 72이니까 이 섀도우랜즈는 인생의 황혼기를 접어든 이 노 감독이 사랑의 참 의미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한번 볼만한 영화가 되겠죠. 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던 성숙한 두 남녀가 어느 날 문득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리차드 아텐보로 감독은 인생살이의 한 단면을 아주 잔잔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격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공헌한 1등 공신은 역시 주연 배우들입니다. 조이 역의 데보라 윙어, 또 잭 루이스 역의 안소니 홉킨스. 특히 안소니 홉킨스는 제임스 아이버리 감독의 남아있는 나날들, The Remains of the Day로 올해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었는데요. 영화 섀도우랜즈에서는 슬픈 운명의 로맨틱한 중년 남자 잭으로 출연해서 그의 연기력의 폭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줬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 몇 안 되는 성격파 배우로 자리 잡고 있는 배우죠. 앤서니 홉킨스. 그의 연기 재능이 돋보였던 것은 아마도 이 영화에 출연하던 무렵부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80년 작품이죠. Elephant Man의 테마 먼저 들어보죠. 존 모리스의 아주 애잔한 음악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양규정 씨 편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 됐어요. 한 6장이나 되는 편지였죠. 전남 과학고등학교의 김현경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엘리펀트맨의 테마, 존 모리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엘리펀트맨은 원래는 무대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에 참여했던 배우 앤 벤크로프트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흑백으로 만들어져서 그해, 그러니까 80년대 그해에 아카데미의 작품상, 감독상 이렇게 8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1884년 당시 런던에 실존했던 기형적인 인간 존 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끼리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기괴한 모습을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존은 한 외과 의사의 도움으로 세상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 사회의 위선과 편견이 그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마는 이 영화 코끼리 사나이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이 엘리펀트맨에서 그 자신의 연구 대상인 코끼리 인간과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는 외과 의사로 출연했는데요. 인간적이면서도 세심한 영국 외과 의사의 심리를 아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면성을 단지 그 표정 하나만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앤서니 홉킨스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첫 번째 영화였던 셈인데요. 이 앤서니 홉킨스는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도 많은 영화에서 진가를 발휘하죠. 그런데 그의 이런 연기력은 무대에서 일단 쌓은 것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연기 활동을 해봤는데요. 카디프 스쿨 오브 뮤직 앤 드라마, 또 런던의 라다 같은 곳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무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헐리우드로 진출할 때까지 거의 10년간 무대에만 전념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의 연기력은 로렌스 올리비에로 있는 유일한 배우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뭐 이런 연기력을 바탕으로 헐리우드에 건너오게 됐는데, 그가 첫 번째로 영화에 데뷔한 것은 1968년 안토니 하베이 감독의 겨울의 사자입니다. The Lion in Winter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왕위 계승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헨리 2세와 엘리노아 여왕 간의 충돌을 그린 작품으로, 그 캐서린 헵번에게, 그 여왕역을 맡았던 캐서린 헵번에게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죠. 존 베리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 겨울의 사자 메인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영화 겨울의 사자 메인 타이틀 존 베리의 음악 띄워드렸습니다. 이 겨울의 사자에서 안소니 홉킨스가 아주 호연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소니 홉킨스는 일단 헐리우드 배우로 합격점을 받게 되죠.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영 편치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헐리우드에 건너온 것이 일종의 도피였기 때문이죠. 안소니 홉킨스는 주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격도 다혈질이고 거기에 무대 연출자와 끝없이 충돌하는 바람에 영국 연금계에서 문제야, 그러니까 골칫거리로 낙인이 찍혀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 이런 갈등이 깊어지자 그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요. 그게 바로 헐리우드로의 도피였던 거죠. 이 겨울의 사자 이후에 그는 별신통치 않은 TV 영화, 극영화에 이렇게 계속 출연하면서 한 10여 년의 세월을 헐리우드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안소니 홉킨스는 자신의 생활 신조를 절제와 노력으로 삼고 끝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냅니다. 그래서 안소니 홉킨스는 80년대 후반에는 고향 영국 무대로 성공적으로 복귀하게 됐고요. 또 여세를 몰아서 영화 속에서도 제2의 연기 인생을 펼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가 77년도 영화 그 2차 대전을 그린 영화죠. Bridge to Far, 그 머나먼 다리에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황은 아주 달랐습니다. 여기서 영국은 중령으로 나왔는데요. 다른 배우들, 숀 코너리니, 로렌스 올리비에, 진 헤크만, 로버트 레드포드, 막시밀리안 슈의 라이언 오닐, 그리고 비엔나 호텔의 야간 배달부에 나왔던 다크 보가드, 이런 쟁쟁한 배우에 눌려서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자, 이 영화 참 재미는 있었는데 전쟁을 너무 장난스럽게 그린 영화였죠. Bridge to Far의 March, 행진곡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활기차면서 기분 좋은 음악 들려달라고 하셨죠. 송파구 방이동의 도마뱀 씨, 도마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Bridge to Far, 머나먼 다리의 행진곡 띄워드렸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그 연기력에 비해서는 그동안 상복이 없는 배우로 소문나 있었는데요. 연기 생활 30여 년 동안에 받은 영화상은 고작해야 86년도에 영화 84번가의 극비문서로 모스크바 나무주연상을 받은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극계에서 수여하는 연기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요. 그러던 그가 최고의 상을 받게 되죠. 오스카. 바로 영화 양들의 침묵으로 이 영화를 받은 이 상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사람을 먹는 한니발 렉터 박사로 나옵니다. 자신을 찾아온 FBI 여자 수사관 클라리스 스탈링을 기다리면서 그 감방 한가운데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가운 얼굴로 서있던 그 박사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한데요. 그 첫 등장 장면부터가 아주 섬뜩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이 렉터라는 극중 인물을 대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식으로 연기해야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렉터라는 영화 속의 캐릭터는 앤서니 홉킨스가 지닌 악마적인 이미지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배역이었던 셈인데요. 앤서니 홉킨스는 또 이 렉터 역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한 두 사람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영국의 한 최면술사, 또 마이클만 감독의 맨헌터에 등장하는 브라이언 콕스, 이 두 사람이 지닌 섬찟한 분위기를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렉터 박사, 분명히 악인이긴 악인이었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매력이 느껴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양들의 침묵에서 클라리스,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와 렉터 박사가 첫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 있죠. 그 렉터 박사가 클라리스를 보고서는 신분증을 보자고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앉으라고 명령까지 하는데요. 이때 그 앤서니 홉킨스의 육성에서 이미 우리는 그 연기력의 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악마적인 이미지도 물씬 풍겨나고요. 자,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렉터 박사가 클라리스에게 자신은 바하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가장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 골드베르그 변주곡은 그 이후에 렉터 박사가 그 호송되는 도중에 탈출할 때 그때도 흐르지요. 그 곡, 그 골드베르그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단 만나는 장면부터 들어보시고요. Dr. Lecter, my name is Clarice Starling. Can I speak with you? You're one of Jack Crawford's, aren't you? I am, yes. May I see your credentials? Certainly. Closer, please. Closer. That expires in 1 week. You're not real FBI, are you? I'm still in training at the academy. Jack Crawford sent a trainee to me. Yes, I'm a student. I'm here to learn from you. Maybe you can decide for yourself whether or not I'm qualified enough to do that. That is rather slippery of you, Agent Starling. Sit, please. 양들의 침묵 중에서 조드 포스터, 클라리스와 렉터 박사 안소니 호킨스가 만나는 장면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바하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이었습니다. 안소니 호킨스는 양들의 침묵으로 영화에서 가장 성공한 연극 배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국 배우요. 이렇게 멋진 재기작 이후 계속해서 아주 바쁜 연기 생활을 펼치고 있는데요. 92년에는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에서 흡혈기 전문가 닥터 벤 헬싱을 맡았고요. 또 77년에 머나먼 다리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리처드 아텐버로 감독의 채플린, 이 영화에도 특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접어들면서 역시 같은 영국계 감독 제임스 아이보리와는 계속해서 콤비를 이루고 있죠. 하버스 앤드, 남아있는 나날들이 그와 콤비를 이룬 작품인데요. 글쎄요, 헐리우드 배우들에 비해서 화려함은 좀 부족하지만 지성을 겸비한 중후한 멋은 아마도 요즘 배우들 가운데 안소니 호킨스가 단연 으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워즈 앤드나 남아있는 나날들과 같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작품 속에서 안소니 호킨스는 이런 그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57살의 나이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안소니 호킨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보다는 개성 있는 악당력이 훨씬 마음에 든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연기의 폭은 무궁무진할 것 같죠? 양들의 침묵 속편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나날들, Remains of the Day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Blue Moon. I look the head turned to go. Blue moon,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약간 취한 듯한 기분인데요. 음악까지 이러니까 무슨 카페에 와 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아주 몽롱한 블룸은 영화 The Remains of the Day, 남아있는 나날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 음악이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이유. 첫째, 밤늦게 하기 때문에 불 끄고 누워서 들을 수 있다. 둘째,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조금 황당한 상품들을 청취자에게 주지 않는다. 셋째, 절대로 음악의 뒤를 자르지 않고 끝까지 다 들려준다. 넷째, 편지를 보내면 꼭 소개해준다. 광주의 민씨 아주 고단수신데요. 에이프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4월이라는 단어가 오픈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월에는 그렇게 꽃도 활짝활짝 피는 걸까요? 광주의 민씨가 꽃과 함께 4월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자, 민씨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도어스 중에서, 영화 도어스 중에서 도어스가 부르는 노래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황철민씨 듣고 계세요. 제가 띄워드립니다. Hello, I love you. 영화 노어스 중에서 노어스가 부르는 Hello, I Love You 띄워드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못생긴 아이가 보냅니다. 이렇게 우편엽서 보내주셨고요. 구로구 독산사동에 김경진 씨 아주 예쁜 꽃편지 잘 받았습니다. 도봉구 창사동의 명정용 씨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저도 감기 기운도 있고 영 몸이 좀 찌뿌둥한데요. 오늘 첫머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는 길에 이 밤중에 한번 스트리트 파이터 날려볼까요? 여러분도 기분이 좀 그럴 때는요. 한번 쫙 펀치를 날려보세요. 옆 사람한테 말고요. 강원도 강릉 용강동의 박경란 씨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어둠 속에 별이 울릴 때 중에서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아주 좋죠? 로버트 플렉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 First.